조금만 기다려 나 돌아간다고 한숨 섞인 네 말도 꼭 내가 필요하다고 왜 이제야 왔냐고 왜 내게 돌아오냐고 묻진 않을게 그저 웃으며 그댈 힘껏 안고서 그대를 지킬게 내 품에 안겨 쉬면 돼 그대를 울게 할 사람 이젠 세상엔 없으리 여기서 있을게 그대만 내 곁에 있어주면 돼 숨이 찰 땐 걸어와 기다릴게 미안해 하지마 그대를 지킬게